HUBS 오늘 저녁 뭐 먹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까지 학교에 있어야 돼서 밥 먹으러 한양플라자에 가고 계신 분들도 일정이 다 끝나서 신나게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개강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 다 갔다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여러분의 9월은 어떠셨나요? 개강 첫 달인데 다들 잘 보내셨나요? 행복한 한 달을 보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슬슬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좋아서인지 캠퍼스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 다들 옷도 예쁘게 입고 하하호호거리며 캠퍼스를 걷는 걸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하긴 날씨도 좋고 개강도 했으니까 썸 타고 연애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위에도 조금씩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조이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호감이 있는 이성과 처음 단둘이 만날 때만큼 설레는 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뭘 입을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다 보면 설레어서 밤을 새울 때도 많죠. 그리고 뭘 먹어야 할지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같이 하는 첫 식사인데 근사하고 맛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괜히 분위기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파스타 같은 걸 먹곤 하죠. 그런데 저는 파스타는 약간 진부하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뻔하고 재미없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같이 하는 첫 식사인데 특별하고 기억에 남았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는 바로 삼겹살입니다. 근데 그냥 삼겹살 말고 밖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가 너무 좋거든요. 밖에서 먹으니까 냄새 별 걱정도 조금 덜하고 낭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잖아요. 같은 삼겹살이라도 밖에서 구워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먹는다? 이거 완전 꿀맛이죠.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첫 만남에 무슨 고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왜 고기를 처음 만났을 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첫 만남에 무슨 고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분위기 좋은 파스타 집에 가서 포크로 조신하게 면을 말아먹는 상상을 하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날을 되돌아보면 분명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거랍니다. 특별한 날은 언제나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삼겹살을 먹을 때는 고기를 구워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 고기를 맛있게 구워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센스 있게 옆에서 콩나물이랑 김치도 구워주고요. 다 구워진 고기를 상대방 앞에 살포시 놔주면 분명 감동할 겁니다. 그리고 쌈도 야무지게 싸서 주고받으면 완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야장에서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정말 완벽한 하루 저녁을 보내게 될 거예요. 손을 잡고 싶은데 안아주고 싶은데 왜 내가 조심스럽지 왜 내가 조심스럽지 걷다가 닿는 어깨에 내 맘이 깊게 설레네 별것도 아닌 스킨십에 왜 내가 설레오는지 알죠 당신의 웃음 앞에서 나도 순수해지네요. 이런 내 뜻한 감정이 나는 너무나 좋아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귀가 떨려오네요. 이런 내 뜻한 감정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 만남이란 말이 나는 너무 좋아. 오늘은 보고 싶어서 연락할 이유를 찾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난 집이나 갈래. 알죠? 당신의 웃음 앞에서 나도 부끄러워지네요. 이런 내 뜻한 감정이 나는 너무나 좋아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귀가 떨려오네요. 이런 내 뜻한 감정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 저희 라디오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처음 밥 먹을 때 어떤 걸 먹을지 정하셨나요? 고민 끝에 결정한 메뉴가 삼겹살이었으면 좋겠네요. 서울숲에 야장고깃집이 모여있는 골목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성수동 갈비골목이라는 곳인데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서울숲에서 나들이하고 저녁으로 고기 먹으러 가기 딱이랍니다. 갈비골목이라고 삼겹살을 안 파는 건 아니니까 삼겹살이랑 갈비 둘 다 구워 먹으면 딱이에요. 오늘 저녁 뭐 먹지는 매주 다른 주제, 매일 다른 음식으로 저녁 메뉴를 추천해드리니까 하교하는 길에 라디오가 들리신다면 같이 어떤 저녁 메뉴 먹을지 고민해봐요. 침대에 누워 잠에 빠지기 전에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다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PD 한태준, 기술의 신채영, 저는 아나운서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